이제 그만 보고 시험 공부해. 네 부모님과 부장님 날 미워해. 봤던 영상 각종 사진 트위터 위앱은 무야자라 좋은 걸 어떡해. 그만해 뮤비는 나중에 해석하고 어차피 내 사진 네 방에도 많잖아. 한 시간이 뭐야 1, 2년에 숨 삭해. 이 노래 내가 내게 주면서 착해. 벌 받는 건 아니잖아. 이리와 난 너에게 paradise. Can't close your eyes. Can't close your eyes. 밟아도 잡아도 다른 소용없을까. 날 거부하지 마. 그냥 눈을 감고 귀 기울여봐. 빗소리 따라와. 이 노래를 따라와. 조금 위험해도 난 괜찮아. 누구 하러 온 거야. 날 맞추러 온 거야. 네가 날 보낸 거야. 봐. 괜찮아. 빗소리 따라와. 오, 아, 오, 아, 아, 아. 오, 오, 아, 아, 아, 아. 오, 아, 오, 아, 아, 아. 어쩌면 그래 나는 조금 위험해, huh? 조금 위험해, huh? 너를 이끄는 패 입은 사나이처럼 나는 너를 시험해, huh? 너를 시험해, huh? 알면서도 이끌리는 선악가처럼 내 피리 너 모든 걸 깨워 그 소리 너를 태워 더 이끌려 반응하는 너 끊임없이 숨을 불어내. 난 너의 guilty pleasure 헤어나올 순 없어. 널 받는 건 아니잖아. 이리 와 난 너의 paradise. Can't close your eyes. Can't close your eyes. 날 모든 척 봐도 다른 소용없을 걸. 날 거부하지 마. 만약에 내가 널